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눈물이 마르질 않죠. 불안한 이별이 또 시작된 건지. 사랑이 너를 떠나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I cannot live without your love no more. Yeah, it's your boy. Hit me. This song is 설리가 실리. Break ups to make ups. Break ups to break ups. Break ups to make ups. Break ups to break ups. 사랑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너. 난 또다시 그 상처를 안겠지. 가질 수 없는 게 그 사람이라면. I cannot live without your love no more. Hey girl, sorry sorry baby. 일장 뒷밥으로 깔게. 또 벌주만의 여침을 고해야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귀찮게. 내 페이스는 플라워. 인정하지 붙여있긴 아까워. 말했잖아 난 혼자인 게 편한 타입상. 난 불효는 잊은 법이라. 영괄 가슴이 차가운 남자야. 혹시 다시 만나고 싶다면 저긴 먼 슬픈 하늘에 기별을게. 네 남자친구 나의 노래라서 말을 요딴 식으로 맡기는 법칙. 너는 마음속에 송해. 보는 일은 하지마. 그게 너도 독해. 사랑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너난 또다시 그 상처를 안겠지. 가질 수 없는 게그 사람이라면. I cannot live without your love no more. 이제 비련 사랑 추억 다 접어. 문자 사진 매일 다 치워. Think about me so shower. 짜증나기 전에 그만 꺼져. 난 한 여자 만나 내가 아닌 듯. 눈치 보는 연애 다 했어. 뭐냐 빠지잖아 그래서 한 여자집. So cool하게 취한 아란 남자는 TV로 바뀌지만 난 까칠함이 염전은 소음처럼. 어차피 사랑이란 깨지면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것. 네 남자친구 나의 노래라서 말을 욕단 식으로 맡기는 못해. 너는 맘속에 송해. 보는 일은 하지마. 그게 너도 독해. 한 번만 나를 Defcon, thank you.